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.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비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추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반딧불 집까지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한 백년 살고 싶어. 한 백년 살고 싶어.